la, eh, eh. 밤에 듣지 어디에 락해. 참 아는 여자 동생들만 내고. Baby, I know 네 거짓말. 이제 네가 숨 쉬는 것도 싫어. 쉬는 것조차 난 싫어. Baby, I know 널 생각할수록 더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너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길 기도해. Go on, go on to hell. Go on.